슬퍼하는 것도 아파하는 것도 둘이라서 난 견뎌왔죠.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이제 와서 말을 안 해요. 보고 싶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혼자라서 난 할 수 없죠.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너를 처음 만났던 날 하고 싶었죠.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이제 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죠. 날 떠나가 날 떠나요. 둘이라서 행복할 수 없다면 날 잊어요 날 지워요. 혼자라서 행복할 수 있다면 했나요? 나 이제는 모르겠네요. 슬퍼하는 것도 아파하는 것도 둘이라서 난 행복했죠. 다시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도 다짐했는데 마음을 막아도 가슴을 막아도 난 너에게 향해 있었죠.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너를 처음 만났던 날 하고 싶었죠.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이제 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죠. 날 떠나가 날 떠나요. 둘이라서 행복할 수 없다면 날 잊어요 날 지워요.